난 힘쓰고 바라봐도 달라질 게 없어서 달라질 게 없어서 너만큼 사랑 줄 사람도 없는데 다가올 후회 속에 내 맘 묻어둔 채